성령 강림 후 제8주일 새사랑교회 주일 감사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외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일곱 번째 설교로 성령과 귀신 축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러하죠, 그렇죠? 귀신 축출. 예수님의 공생애에 사역에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누가와 마가와 마태와 마가가 각각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9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른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3대 축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태는 두 가지로 축약을 합니다. 병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라고 두 가지로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두 가지를 또 한 가지로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공생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축은 귀신을 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교회나 기도원에서 어떤 광신적인 집회를 경험한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 근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뭐 X파일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는 것으로 유명했던 김기동 목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 이면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많은 여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역시도 이 축귀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귀신을 쫓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축귀 의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목회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극적인 어떤 종교적 퍼포먼스를 연출해서 그것들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물론 잘못된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마가가 보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무관심한 것 역시도 축기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못지않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 앞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오늘 화면에는 없지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보다시피 세상에는 명백하게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느냐. 사탄의 건세와 그의 활동과 그로 말미암는 많은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 바알세불의 종들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 바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바보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이미 임한 것이다. 이 땅에 귀신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배후에는 성령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귀신 축출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이 약속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활동과 귀신의 축출을 연결시키는 근거가 될 만한 본문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귀신 축출과 성령의 연관관계를 뒷받침해 줄 만한 구약적 배경이 빈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은 어떤 나라,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을 가시적인 국가로 비유합니다. 대표적인 게 애굽입니다. 애굽과 바벨론 또는 이방 종교, 바알이라든지 아스테라라든지 몰렉이라든지,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체계라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방 종교가 사탄의 활동이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활동을 성령이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낯설어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귀신을 쫓는 것은 명백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전제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에 같은 공동의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방금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에 귀신을 쫓는 것이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귀신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국가나 종교를 빌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이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마태복음 12장 몇 절입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잠깐 펼쳐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출애굽 사건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집의 세간을 이렇게 우리가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에서 가장 센 사람을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출애굽에 적용한다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강한 자가 누굽니까? 파라오라는 거죠. 바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치심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활동이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성령이 귀신을 쫓는 구약적 활동의 대표적인 신뢰가 출애굽이라면 성령을 모독한 것 역시도 출애굽 사건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국의 가장 강자였던 파라오를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유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광야의 척박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것이 반역이고 그 반역이 성령 회방죄의 구약적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과 성령 회방죄의 모든 예들이 출애굽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 출애굽의 지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광야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요단강 세례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의 대표로 등장하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로, 인류의 샘플로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 때 광우병 수입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 전수조사를 해라라는 거였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소고기를 통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라. 광우병 DNA가 없는지. 근데 정부 측에서는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용도 크고 샘플 조사를 하겠다. 샘플을 우리가 고르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랜덤으로 무작위로 해서 하면 그 샘플에 권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은 인류의 샘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스라엘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광야에 가게 되고 예수님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류의 샘플로 광야에 서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서 당하는 시험을 승리하게 되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성령은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승리의 뒷걸음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전부 다 3500년 전의 출애굽 사건과 또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계한 성령의 권능과 성령 회방죄의 일종의 그 사건들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성령의 권능과 또 어떠한 식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반역의 모습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를 우리들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의 그 전 본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게 되고 그 논쟁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원천에 대한 논쟁에서 약이 되지만 그것은 안식일 법과 관계에서 그 논쟁이 심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이렇게 거니시죠. 밀밭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이렇게 거니십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수로 털죠. 이렇게 그렇죠. 쌀들 이렇게 수 아래서 잡아서 당기면은 알갱이만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 틀어 넣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밀을 먹을 수가 있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밀을 먹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됩니다.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4계명에 근거하죠. 십계명 4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은 그 4계명을 39개의 세부 규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이제 멜라카라고 합니다. 멜라카. 그 4계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멜라코트, 멜라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멜라카의 네 번째가 마마이스라 그래서 마마이스.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거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 여덟 번째가 토카인이라 그래 가지고 곡식을 빻는 거를 금지하는 겁니다. 빻는 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곡식을 땄고 그거를 손으로 비볐다가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비볐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이 비볐다라고 하는 게 토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얘기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멜라카 중에 네 번째와 여덟 번째를 어겼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적을 했겠죠.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시비, 안식일법을 어긴 제자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갑자기 생뚱맞다기보다는 훨씬 더 세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제자들이겠죠.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성전보다 큰 자이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장소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보다 큽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성경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분노했을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뭔가 12장 1절부터 8절에 안식일날 밀을 먹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고 12장 9절부터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으로 인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8절과 9절 사이에 일종의 그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공백 때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모의했을 겁니다. 분명히 모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손 마른 자까지 예수님이 고치신 다음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근데 그 의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블리온이라 그래서 사법적인 모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미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이 전부터.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존경과 자기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을 예수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식일법을 어긴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1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예수를 처벌할 수 있는 일종의 사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8절과 9절 사이에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굉장히 재미지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미지게 몇 분 재미지시는데 일부러 안 웃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안식일 그리고 성전과 같은 어떤 현상, 그것은 현상입니다.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하지만 이미 저들에게 그 현상, 안식일과 성전과 율법이라는 현상은 본질,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고 오히려 그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치유한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미 분위기가 좀 살벌한 거예요. 손 마른 자가 가운데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쫙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손마른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바리새인들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연출해 놓은 광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두 가지죠. 손마른 자를 외면하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준행함으로써 경건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손마른 자를 지킴으로써 안식일법을 위배함으로써, 아니죠, 손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법을 위배함으로써 불경건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손마른 자를 외면하고 안식일법을 지킴으로써 매정하지만 경건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치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미소를 싹 띄우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손마른 자가 얼마나 그 손만 마른 게 아니라요,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손마른 자의 그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고 오직 예수님의 행동을 시험하는 거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치지 않고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식일, 성전,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죄악되기 때문에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뿐이죠. 그리고 그 현상의 본질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본질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냐 현상이 중요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현상 때문에 본질을 파괴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현상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성전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본질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질을 밝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고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상이 존재하는 건데, 그 본질을 현상이 왜곡하고 파괴한다면 나는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의 제사가 인애와 자비를 충동하고 인애와 자비를 가르치고 인애와 자비를 너희들 안에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히려 본질을 가리우고 본질을 왜곡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게 하고, 여기 가까운데 있는 교회 있잖아요, K교회. K교회가 너무 많군요. 망우리에 있는 K교회. K목사님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11조라는 정신 자체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국가 안에, 너희 사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주기 위한 장치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가 호가호식하려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18시간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은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를 위한 쉼 없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의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되 너 혼자 쉬지 말고 내 아들 내 딸 학원 보내지 말고 내 남종 내 여종 내 집에 개 심지어 너의 집에 가축까지도 안식일 만큼은 쉬게 하라.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허버트 맥케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십계명 자체가 십계명을 준수하는 우리의 삶이 성령 모독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아닌 현상에 사로잡힙니다. 자꾸만 바로 그것이 귀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본질이 아닌 현상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본질 너머에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본능적으로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도통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호세아 6장 6절이 빡 떠올랐겠죠. 그리고 호세아 6장의 끝은 뭐냐면 너희는 간음한 백성이다. 너희는 영적인 매춘부다. 라고 이스라엘을 맹 비난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비난을 들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매춘부라고요? 우리가 가능한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39교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능한 자라고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본질을 가리우는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본질에 헌신한 신앙이 아니라 현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보다 훨씬 더 악하고 그것이 모든 죄 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 6장 1절에 호세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율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제발 현상과 형식이 아니라 그 현상이 가르치는 그 본질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그러면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이거죠. 우리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새벽빛이 해잖아요.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복음서는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은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긴데요. 그 앞부분에 5장 45절 말씀이 핵심인데 그 앞부분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여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해와 같은 분이고 비와 같은 분이다. 비가 어디만 내리냐? 자살한 교회가 비가 내립니까? 기독교 비율이 높은 데만 비가 내립니까? 예수를 잘 믿는 마음에 해가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그 하나님을. 그게 십계명과 성전과 제사와 율법이라는 현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본질이다. 그거를. 현상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현상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새사랑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현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나에게 호의로운 자와 나를 반대하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네이버 뉴스를 봤더니 신격호 회장이 100 롯데월드타워 있잖아요. 107층부터 111층까지는 한 층을 한 사람이 다 쓰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650평쯤 되는데 한 층을 한 사람이 다 쓰는. 근데 신격호 회장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111층에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기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모습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배워서 우리의 정신이 심해질 때가 되고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약해질 때가 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오롯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쯤이 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본능과 섭섭함과 서운함이 내 안에서 충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경지, 그 사랑의 풍성함,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현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귀신을 내어쫓고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꽂잖아요. 등산을 가도 등산 정상에다 깃발을 꽂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깃발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모두가 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 너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고 어김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의 예배가 건져 올리는 두레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자와 자비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